나를 놀리는 듯 가까이에 예쁜 달빛이 우수수 떨어질 때에 눈 뜨면 네가 서 있어 좀 더 가까이 가까이 와봐 날 안아보게 yeah, yeah. 손끝이 닿기 전에 사라지면은 안 돼 너무 소중한 사람 나의